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선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13일 도쿄에서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선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2006년부터 일제의 패망일을 계기로 일제의 특급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수군의 진자에 대한 참배를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조선 뉴스 1,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들에 의하면 남선 야당들 속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